너무 어두워야게 나 불 좀 비춰줘. 지뢰 같은 고함에 나 계속 숨죽여. 흐릿하게 남아 보이던 것들도 이젠 더 이상 잔상조차 남지 않은 채 내게 등돌려. 괜찮을 거야 나 아직겠지.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도 돌아오는 건 침묵을 동반한 나약한 내 모습뿐인가.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자꾸 날 몰아붙여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널 기다리는 거. 행복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있어주게. 그냥 그것만으로도 거치지. 머리 위 먹구름이 나 싫어서 지도 못할 만큼 다치고 넘어져도 넌 내가 나갈 이유가 나 그거 하나면 충분했었지.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와 있을 때면 내 더러우면조차도 와약해 돼서 너와 있을 때면. 근데 그런 너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조차 의심이 가. 너 빼고 나면 내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.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 마치 멈춘 것만 같아. 내 번진 눈물 위로 이제 그대 손길 닿지 않아. 차갑게 얼어붙은 내 심장에 피를 내려 다시 숨 쉴 수 있게. 악몽 속에서 날 깨워줘. 내 모든 상처가 다 물건 나의 죄 없었던 것이거나 검은 기억이 비치면 나 너무 눈이 부셔 지워지거나 포근하게 날 감싸 안아주던 내 품에 천국 같아. 지금 너를 찾을 수조차 없는 여기는 지옥 같은 무덤 두고 살아가기에 너무 크게 자리 잡은 너라. 내 모든 걸 다 빼앗기고서라도 되돌리고 싶은 거야. 세상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도단한 길이 너에게 뻗는데도 그 끝에 웃고 있어. 우리 상승하면 맨발로 뒤에 들 거야.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 마치 멈춘 것만 같아. 내 번진 눈